Do you speak English?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중간에 옥적으로 오신 분이 난입을 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교민이고요. 현지에서 교육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희입니다. 네, 브리즈번이 호주에 있는 도시죠? 그렇죠. 퀸즐랜드에 있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그 한국 쪽에 그 얘기는 많이 해봤거든요. 한국의 교육이나 영어 교육 문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 있는 호주 사람도 있지만 그 아까 저번에 얘기하신 다문화 이민자들 가정도 많잖아요. 많이 있죠. 그 이민자들 가정의 영어 교육이나 그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뭐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어학 연수를 오시잖아요. 네.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도 오시고 이제 호주는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를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게 이제 호주화의 이제 고저에 따라서 약간 코스가 바뀌어요. 브리즈번은 어떨 때 많이 오는? 호주 달러가 높을 때는 이제 돈을 벌러 많이 들어오세요. 아.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쓰세요. 필리핀이 호주랑 가깝기 때문에 호주랑 한국이랑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그쪽에 가시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고 그런 코스들이 많이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거의 한 사람을 24시간을 붙여준대요. 그래서 계속 영어로 말을 시키고 예, 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호주에서 돈을 버시러 오시는 그런 코스가 한동안 되게 많이 이렇게 성행했었는데 요즘 호주화가 좀 낮아져가지고 그냥 호주로 호주 가서 네. 돈만 벌고 영어는 필리핀으로 가서 해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왜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은 진짜 1, 2억을 2년 안에 손에 쥘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꿈을 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가끔 가능해요. 이렇게 그 막 이렇게 좀 공포기사? 이런 아무나 식으로.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그거 가가지고 농장에서 정말 죽도록 일만 하고 돈도 못 맞아요, 벌고 맞아요. 영어도 못하고 그냥 한국 왔다 이런 거 그런 많이 일이 봤거든요. 일어나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그거를 그 기사를 이렇게 대할 때 다룰 때 되게 조금 안 좋게 다루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과장 기사도 조금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실제로 많이는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혀 두둔하고 싶은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국적을 막론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탈리아인 뭐 중국인 한국인 다 계신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본인이 준비가 돼 있고 하시면은 진짜 그리 거기다가 이제 체력이 좀 따라줘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일을 하려면 예. 호주 그러면 최저 임금이 얼마인가요? 시간당 지금 한 18불이 조금 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센 거죠. 그쵸, 네, 2만 원 예.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트 시프트 하면은 뭐 1.5배, 공휴 시프트 하면은 2배 이런 식으로 정말 가니까 정말 돈을 그러면 그 정도 벌 수 있겠네요. 예, 나이트 시프트는 천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 같은 거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돈을 진짜로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한 6시부터 3시쯤까지 공장에 가요. 육가공 공장에 되게 많이 가시는데 뭐 소 등등등 이제 가서서 거기서 일을 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 싸게 뭐 점심을 드시겠죠. 잠깐 드시고 청소를 하세요. 펍 청소, 사무실 청소. 그래서 그 청소를 한 3개 정도를 하세요. 그래서 잠을 정말 조금 자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이제 막 그렇게 3, 4잠 뭐 2, 3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정도 버시는 거고 2년을 하셔서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든 뭐 최저임금 높고 그다음에 먹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어와 워킹홀리데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워킹홀리데이 그 가지고 싱가 아니 그 필리핀 저, 필리핀에 가시잖아요. 필리핀에 가셔도 되고 호주 내에서 예, 공부를 하시고 계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호주 네, 달러가 낮을 때는 아까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르다고 그쵸. 하셨으니까 낮을 때는 그냥 호주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예. 레이시즘인데 이게 왜 이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막 금발의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지, 꼭 미국 분들한테 배워야지. 아, 그런 거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진짜 영어를 배우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학생보다도 그런 그거를 교사를 고르는 쪽에서 되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금발, 미국인, 캐나다인 이렇게 되게 선호를 하시는데 네, 호주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이랑 캐나다랑 뭐 호주 이렇게 영국까지 이렇게 영어권 나라가 있는데 뉴질랜드도 있어요. 네, 뉴질랜드 있죠.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의 호주의 한 주 아니었나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거의 뭐 아니 이런 말이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이 다 호주에 있는 뉴질랜드 사람이 다시 다 돌아가면 뉴질랜드가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호주 딸로 얘기하셨지만 제가 90년도에 그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실 뉴질랜드 달러가 제일 싸서 갔어요. 그죠, 그죠, 그죠. 그렇게 뉴질랜드 좋아요. 전 뉴질랜드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뭐 미국 비싸, 영국 비싸, 캐나다 멀어 뭐 이렇게 그리고 호주는 일도 할 수 있다더라. 무제한.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제한이 있거나 자격 조건이 있거나 한데 호주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자를 내드리기 때문에 1년을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무제한 벌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 뭐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어떤 분들은 워킹홀리데이 2년을 한 다음에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해서 뭐 그 학생 비자로 1년에서 뭐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를 2년 하신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정착자금으로 해서 영주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 들어오셔서 정착까지가 약간 쉬운 나라 중에 하나죠. 잠깐 여기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저희가 워킹 홀리데이 권장 방송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넉넉히 듣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지금 갈 수 있는. 정말 왔다 갔다. 35살까지 가능하십니다. 나 지금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가시려고요? 워킹 홀리데이 괜찮은데? 아니 근데 정말 체력이 안 되잖아. 아 그리고 일단 워킹 홀리데이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일하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영어 그, 공부라든가 예, 커리큘럼이나 공부하는 건 어떤가 네. 싶은 거거든요. 호주에서 일단 20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러 오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대 뭐 이렇게 조기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든지 아니면 뭐 홈스테이 로 오시든지 해서 뭐 여러 나라에서 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호주가. 굉장히 궁금한 게 저는 네, 어릴 적에 이제 영유수를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좀 집안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케이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가고 있는데 그 특히나 이제 조기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동기부여가 돼서 간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몇 달을 가건 혹은 뭐 1년을 갔다 왔을 때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는 학생들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디나 프로그램은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혹시 이제 교육 쪽을 또 지금 하고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뭐 호주든 어디든 어학연수를 선택할 때 좀 뭔가 고려해야 될 상황 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 현재 상황 같이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친구들을 일단 기준으로 한다면 왜 뭐 영문과를 언어를 전공하실 분들은 이런 언어 습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두뇌에서 사실 언어의 습득의 기능은 지능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웬만큼 이렇게 그쪽 장애 그쪽 부분에 특별히 장애가 없더라도 어떤 어느 정도의 IQ를 가졌는과는 상관없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왜 그 굉장히 찌라시 죄송합니다. 전단지 많이 나오죠. 예, 고급 영어 네. 나왔습니다. 찌라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면 그 뇌의 기능이 사라져요. 그게 이제 약간의 정설이고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이제 어린 나이에 배우는 사람들이 액센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조금 더 많은 확률로 좀 더 완벽한 영어를 아니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릴 때 오는 게 유리한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리다는 거는 언어만 발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발달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가 한 명도 오지 않고 조기 유학을 오는 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네.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요.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영어를 뭐 배웠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더욱더 한국을 더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지만 오히려 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 TV 다 챙겨보고 그리운 마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고 싶고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리운 마음이,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그 주변의 가족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앗긴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굉장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은 저는 어쨌든 영어 학습 면에서는 어릴 때 오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죠. 가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가정에 이제 먹고사니즘이 상당히 연료가 될 텐데 네네. 외국에 와서 뭐 돈을 먹 이렇게 벌 수 있는가 뭐 그런 뭐 기러기 아빠 보면 뭐 기러기 엄마. 아빠 아니면 이제 예. 접시 닦고 뭐 하고 네. 돈 열심히 벌고 네. 그럴 수 애들은 있는가. 학교 다니고 예. 이렇게 막 그 영어 학원비 들어가고 똑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커리큘럼적인 면에서는 뭐 모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사실 어느 영어권 국가를 선택하시더라도 비슷할 것이고 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인건비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같은 데는 인건비가 조금 싸니까 24시간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좋은 숙박시설이 더 좋은 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조금 더 물가가 높은 나라에서는 그런 부대시설이 조금 질이 그 아닌 곳보다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영어를 배운다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노출이 되는 게 어떤 방법으로든 뭐 방학 때마다 간다던가 뭐 그런 쪽도 괜찮고 나이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 영어만 뭐 시인처럼 막 영어로 시를 읊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가는 건데 뭐 특별히 번역가나 뭐 통역가가 될 게 아닌 이상은 영어를 되게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좀 그런 식으로 뭐 한 번쯤 와보고 이제 평소에 열심히 하다가 대학교 때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학습법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 가면은 진짜 이렇게 또 연습이 되고 활용이 그렇죠. 되니까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그게 아닌 경우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겠다 가면 다 잘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건 아니고 어렸을 때 만약에 그렇죠. 그냥 처음에 딱 왔다. 그러면은 네네. 그거는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좀 왔다 하면은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아 네.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군요. 조금 있겠죠. 그리고 물론 어렸을 때라도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 영국 아이라도 뭐 미국 아이라도 말하는 수준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죠. 대학생이 선생님. 예를 들어서 가서 말하려면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같은 대학생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있었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배우는데 그렇게 뭐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는 게 사실 유리한데 나이가 많아서 간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시간이 굉장히 많고 돈이 굉장히 많으면 가서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들어갈 때 요건 좀 유리할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애들이 갔다 오면 학원 다니라 정신이 없잖아요. 영어 학원, 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얘기하셨듯이 한 5시면 거의 워킹타임이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애들 학교도 나와서 열심히 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만 하면은 그쪽을 약간 포커스를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 확보 그거는 가능하겠네요.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이제 네, 사노님, 그 예. 영어를 그러니까 그 아까 제스민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 놓고 영어를 잘하고 싶었을 때는 그때는 어렸을 때 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 그 언어 결정 이론처럼 그 특정 이론이 특정 연령이 되기 전에 가면 굉장히 이제 모국어처럼 두 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려면 뭐 대학생도 좋고 어른도 좋고 상관없는데 이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그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확보하겠다 이런 사람이 가야지 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국에선 그 디자인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션 이게 굉장히 그쵸?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반드시 디자이너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 생존 영어니까 영어를 잘 하거나 아니면 이제 MBA를 따서 정말 내가 뭐 창업을 하거나 뭐 교수를 하겠다 근데 이러지 않고 단순히 대학교나 성인이 돼서 내가 영어를 잘해서 갈 거야 이러면 정말 의미 없이 돈을 쓰고 오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고 사실 네 혜리 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워킹홀리데이나 뭐 언어 연수 오시는 분들 말씀드렸지만 사실 언어 연수로 뭐 이래서 레벨이 뭐 있잖아요. 뭐 레벨 뭐 제너럴 레벨 뭐 어드밴스 레벨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아는 거 연습 좀 하고 거기 애들이 이럴 때 무슨 상황 이거 요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게 퍼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퍼펙트 마이 잉글리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다 퍼펙트는 동사죠. 네.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이제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이고 아무도 것도 모른다 하고 거기 갔는데 막 영문법을 영어로 듣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많죠. 문제가.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제너럴 잉글리시에서 뭐 어드밴스드 거기서 했다고 쳐도 네, 조금 진보된 영어들. 네, 네 조금. 그러니까 상 들으시는 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아, 네. 했다고 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을 한다 아니면 MBA를 한다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한다 하면은 또 그 계통의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예 그걸로 뭐 대학교를 가던가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냥 뭐 언어 연습만 막 4년, 5년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 솔직히 집에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집에 좀 있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사실 사람이 말하면 그냥 평소에 쓰는 언어는 굉장히 차이, 그러니까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좀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정말 되게 잘하는 한국 사람을 봐요. 가끔씩. 그래서 보통 이제 컵 오브 커피 이러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그래서 저도 대충 보면 보이는데 영어 잘하는 이유가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요즘 이게 성인들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사기를 당해 본 경우. 예, 뭐 아시죠? 아까 뭐 룸을 예약해가지고 몇 달 하기로 했는데 갔다 보니까 뭐 주인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나는 뭐 집 들어갈 수도 없고 학교 이미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속칭 고급 용어로 빡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분노해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냥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영국 같은 데 가면은 그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약간씩 있어요. 전 세계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든 다 그렇죠. 네. 거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왔는데 영어로 하면은 한국말로 계속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패치 신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럼 전 거기다 꼬박꼬박 한국말로 달아요. 네가 나한테 패치 신청했으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라고. 한국사대지. 나이스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거의 뭐 아까 패스트푸드 같은데 가도 심심치 않게 그런 트러블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오래 안 있었어요. 잠깐 있다 온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데 가 있으면은 이게 그 매우 애들이 걔들 말이 하는 거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눈 풀린 애들이나 그 스킨 애들을 되게 좀 약간 피하는 경향이 많죠. 예, 삽니다. 영국에는 합법이에요? 예, 마리아는 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끔 가다 이제 동양 여자랑 시비가 붙거든요. 이게 붙는데 여자애가 대차게 정말 뭐 이유를 얘기를 한다. 그럼 오히려 걔들이 사과한 케이스가 많고요. 이게 안 그러면 심한 경우는 케첩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한테? 한국 여자애들한테. 아, 진짜요? 네, 많아요 그런 게. 뭐 호주 쪽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뭐 별로 호주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죠. 진짜 저희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디어가 문제가라고 생각하는 게 시드니는 조금 사람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한 거의 10만 명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10만 명 이상 살고 있겠죠 지금. 저희가 한 브리즈번에 한 교민이 다 합쳐서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진짜 10만 명 이상 12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교민이 그렇게 산다는 교민 플러스 이제 뭐 잠깐 왔다 가시는 뭐 유학생들 뭐 엄청 커요. 그래서 뭐 배달도 해주고 반찬 가게도 있고. 네. 커뮤니티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당연히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네네.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에 비하면 브리즈번은 사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미디어가 어디를 감싸주고 약간 어디 어떤 부분을 부각하는가에 대해서. 예, 브리즈번은 안전합니다. 진짜 안전합니다, 여러분. 밤에 나타나지만 마세요. 근데 예, 그 좀 전에 네네. 그 언어를 못해서 영어를 잘 못해서 이제 차별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반대로 아까 그 제스미님이 영어를 이제 잘 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어학연수를 뉴질랜드에서 했고 또 영국에서도 살고 그랬지만 이렇게 무슨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막 풀려서 주인공이 뭐 What? What? 이러면 갑자기 자신감이 확 줄어들면서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러려고 뭐 영업을 했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러다가도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컨디션을 뭐 이제 막 이제 기운을 내면 되지만 거기서 오래 사시는데 영어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라던가 개성이나 그런 인간성 자체가 되게 이렇게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이렇게 그렇다 보면 이제 성격마저도 변하고 되게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언어가 그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만화의 웹툰에 왜 이렇게 바벨탑에 왜 그런 얘기 바벨탑이 세워져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언어가 분화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해서 돈을 벌고 그 언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해서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래서 그 상대편이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있다. 한국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싸운 거죠. 그래서 바벨탑에 기여를 많이 한 거죠. 컨트리뷰션을 많이 한 거죠. 역시 안 되면 조상 탓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휴일 없이 야근하면서 많이 싸운 바람에 이렇게. 네네. 근데 벌써 기원 전부터 그런 망했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언어를 해서 갑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언어를 해서 을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 심지어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제 내가 알고 보면 갑인데 말하다 보니 내가 왠지 막 위축되는 느낌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얘가 더 말을 잘할 것이고 실제로 잘하고 네 그런 부분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계속 외국어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영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 저는 전문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영어로 흔히 말하는 이제 거트가 있는 사람 중요하다. 오. 그래서 너가 배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영어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마라. 왜냐하면은 우린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한 게 당연하고 너가 영어 학원에 와서 영어를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라고 못하니까 왔지 잘하면 네가 선생하지 왜 네가 여기서 그렇죠. 학생으로 배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못하니까 배우는 거고 배우면 배울수록 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말씀이에요. 한국 친구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기를 두려워하고 평가받는 거에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럼요. 그게 언어학습에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향 때문에 한국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처럼 그냥 필담을 우리가 또 네, 이제 필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반기문도 네네. 영어를 그치. 한국 사람들한테 판단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한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 때까지 네가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어민들이 그 네가 말하는 게 이거니? 라고 문장을 코렉션해서 얘기를 해주면 듣고 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쵸. 그러면 듣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네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너가 말할 것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으면서 영어 단어 저는 200개 알아요 이런 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감을 항상 교육에서 이렇게 키워주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 나가서 그런 뭐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한 케이스들이 여행 뭐 사이트나 커뮤니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나가서 한 번도 그걸 겪은 적이 없었어요. 여행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이 들어서 조금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있고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 뭐 운이 좋았던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좀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현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얘기를 할 때 좀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영어로 무슨 말을 할까를 막 고민하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얘기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외국인이니까 이해를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영국 갔을 때 이제 제가 이건 좀 얘기하면 좀 약간 자랑 같은데 괜찮아요. 그 에피소드가 그 굉장히 런던에서 유명한 그 랍스터 버거를 파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거길 가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종업원이 와서 이제 저한테 주문 받고, 옆 테이블에 보니까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문 받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다시 오면서 뭐 필요한 거 있니? 뭐 불편한 거 없니? 막 묻길래 아, 정말 괜찮다 고맙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아, 요즘 관광객이 너무 많아져서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되게 순간 쫄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중국, 아,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아, 뭐 어디 방송을 탔는데 그거 보고 네. 자꾸 관광객들이 오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관광객 아닌 줄 알고. 관광객 아닌 줄 알고. 그쵸? 근데 그 순간 이제 되게 포인트죠. 좀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한데 제가 영어가 발음이 엄청나게 좋거나 막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첫 번째는 애티튜드였고, 그 전에 이제 같이 있던 친구한테 제가 배웠던 팁 하나가 런던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이제 웨이터들을 부를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손짓해서 부르면 안 된다고. 굉장히 그쵸? 무례한 행동이다. 그래서 항상 앉아서 기다리면서 이제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문화적인 부분을 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고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죠. 옆에 있는 중국 친구들은 이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른 거예요. 그냥 굉장히 사소한 작은 행동 하나였는데 그걸로 저를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옵저버가 하나 등장하셨죠? 네, 소개 좀. 아, 예, 안녕하세요. 란스입니다.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건축 가이고요. 지금 건축사 시험 영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일하러 왔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에는 지게방 전선에. 아, 여기는 자스민 님을 알아서 네, 잠시 오게 됐는데요. 왜 뭐라 하면서 오라 하던가요? 그냥 구경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아. 예. 네, 근데 낚았습니다 제가. 네, 갑자기 마이크를 주시네요.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오기 전에 지금 호주에 계신 분은 있거든요. 네. 근데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시키자고. 아, 근데 이제 제 영어 발음이, 제가 원래 미국에서 살아갔거든요. 아, 언제까지 미국에 네,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한 19살까지 살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영국으로 간 거고, 그게 네. 이제 한 8년 정도 됐어요. 아, 잠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배우는 영어는 슬라리시가 많이 들어간 미국 영어거든요. 그리고 영국 영어가 좀 고급스럽게 들리는 분위기가 있긴 한데 배우기가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막상 미국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영국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란스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제 발음 같은 경우는 굳이 예시를 들자면 네. 부산 사람이 이제 서울에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발음을 약간은 하지만 약간 부산의 티가 나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주차장에 있어요를 미국 영어로 하면 미국 영어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한다면 my car is in the parking slot. 자, 영국 영어로 갑니다. 영국 영어로. 방금 그게 그렇죠. 그게 예, 약간 그 영국스러운 발음이죠. 예, 지금은 좀 변해서 예. 제가 미국 영어는 거의 못합니다. 요즘은 휴대를 내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섭외를 잘못했네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저희 예, 같은 예. 예. 저희 같은 영년방에서 좀 두둔해드리고 싶어. 아 호주도 영국 영어로 쓰시죠? 예. 그런 비슷한 거를 뭐랄까 영국 영어지만 약간 딱까리 그런 느낌이죠. 예, 사실 약간 발음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예, 하여튼. 아니요, 예. 아니 저희 예. 호주가 굉장히 영국 영어 되게 좀 영국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매달 잡지에 이제 영국 왕실의 동향이 나오고 그런데 예, 영국 여왕 막 최근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 주빌레였잖아요. 네. 예, 기념 우표 나왔어요. 아 진짜 그런 예. 게 있어요? 아 예. 버거킹이 없다는 게 네, 사실인가요? 네. 뭐가요? 버거킹이 없다고. 아 저희는 버거킹이 아니고 Hungry Jacks. 그죠. 그 킹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그건 아니고 그걸 그래서는 아니고 그 상표권이 먼저 등록이 돼서. 아. 근데 그런 루머도 되게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영국에 대해 사랑하는 같은 커먼웰스. 자, 해계식의 두둥과 함께 다시 라스. 아니 근데. 그 예예. 영어권이 저희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것이 사실은 미국이라고 서양하면 무조건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간 있지, 그리고 진짜. 이제 스포츠를 하면은 베이스볼이잖아요. 예. 하지만 크리켓이 생각보다 커먼웰스 그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커먼웰스 게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네. 골드코스트에서 하고 있는 할 예정인데 그 영연방 국가가 뭐 인도 뭐 등등등 있잖아요. 캐나다 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세미 올림픽 같은 분위기로 지네들끼리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면 경유를 인도네시아나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이제 하는데 네. 거기만 가도 이제 호주의 어떤 뭐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영어 방송도 약간 호주말스러운 느낌이에요. 반갑으시겠네요. 뭐 그냥 좀 익숙한데 갑자기 한국에 오면은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인천 공항에서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이러잖아요. fasten 이러면서 왜냐면 여러분 벨트 매시기 바랍니다. 저 갑자기 막 fasten your seat belt 이러면은 깜짝 놀라요. 그렇죠. 저 이제 근데 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미국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미국에 갔다가 호주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의 별명이 water bottle이었어요. water bottle. 뭐라고 하죠? 물통? 영국말로? Water. 네, 그렇죠. Water. 네. Bottle. 버트. 그렇죠. 그런 아. 느낌이네. 그분이 water bottle. 별명이 water bottle이라고. 슬라르 씨의 극치하죠. 한국 분도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군대에 다녀오시잖아요. 그럼 육군하고 포병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육군들은 뛸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잖아요. 근데 포병들은 이제 그 무선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 둘, 삼, 넷, 하나, 둘, 삼, 넷, 하나, 둘, 삼, 넷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넷 쓰시는 분들은 셋넷 그러면 저게 뭐냐 그러고 셋넷 쓰시는 분은 삼넷 저게 뭐냐 그러고 예. 그래서 삼자부하고 셋자부 차이도 있는데 약간 다른 거 뜻이 다르진 않아요. 어제 약간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란스 씨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예, 그 경험 말씀해 주시면은 초등학교. 아. 예, 네,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딱 오히려 영국에 넘어갔을 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아 근데 미국에서 자라신 이유가 뭐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버지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다가 네, 예, 잘렸죠.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미국에 언제 가신 거예요? 네 살 때 갔다가 일곱 살 여덟 살쯤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한 14살, 5살 때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영국으로 가게 된 거는? 영국으로 가게 됐죠. 대학교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을 좀 하시는군요. 한국말은 되게 이제 술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못해요. 전 술을 먹으면 잘해지는데.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영국에 가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 미국 발음인 거를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시기도 하고 가끔 예, 네. 특히나 이제 런던은 괜찮은데 이제 런던의 약간 외곽 지역을 가면 정말 저도 못 알아듣고 그분도 가끔 제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그냥 극복은 계속 얘기를 하다 보 읽다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들리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단어를 영국 발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막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학교 다니다 보니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일을 시작하면서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학교 네. 다닐 때는 이제 영어 단어만 단어만 네. 영국식으로 네. 발음이 되다가 그렇죠. 약간 어색했겠네요. 네, 많이 어색했겠죠. 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쟤 뭔가 싶었겠죠. 하나 둘 삼 넷. 거의 그 수준. 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업무 발음이. 영어 영역으로 가니까 좀 달라진 모양이죠. 네, 업무 영어는 네, 오히려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었는데요. 또 굉장히 또 어려웠던 거는 이제 영국은 이제 지방마다 어감이 그렇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죽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건축 일을 하니까 그 실제로 그 일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발음이 굉장히 세죠. 세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시흑법 용어 같은 네. 발음도 많이 하시죠. 네, 예. 장난 아닌데요. 그게 이제 콕니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콕니라는 그 특유의 그 발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 예, 맞아요. 제가 못 알아도 예.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분들은 지금 말하면 아직도 가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예, 현장에서 보고, 이제 예, 스코틀랜드 가까울수록 아, 예, 그렇죠. 예. 현장 가면 이제 막 반갑다고 이제 막 예, 말을 하세요. 막 이런 이래. 이러면 돼요. 이러면 예, 뭐 이렇게 뭐 예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멋있는 영국어가 네. 이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발음인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보면 이제 킹스맨에서 나오는 네. 그 사람들 이제 그 포시한 것이 이제 캠브리지 옥스퍼드 발음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런던 자체는 발음이 T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터를 얘기를 할 때 캠브리지는 워터라고 하고 이제 런던은 워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코크니 사람은 이렇게 좀 근데 대부분 그분들의 영어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게 일하는 사람과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계층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게 섞이지 않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공교육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학비도 비싸지만은 아시죠? 그 애들이 수업을 받아요. 수업을 받다가 이제 막 그쪽에 선생이 이렇게 막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충해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영국 공교육은 하다가 선생님이 없으면은 그 시간은 비어뛰고요. 아예 없으면은 걘 집으로 가야 돼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그 영국 그 언제 기셨어요? 공교육을 언제 했어요? 4, 5년? 예, 그거는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옛날을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있죠. 아무래도 지역마다 그 공교육은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런 건 예. 있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별로 행정이 굉장히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없는 borough라고 하는데 그 네네네네. 지역을 가면 이제 정말 개판이죠. 교육이.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문맹률이 정말 심각하게 높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요번에 EU 탈퇴한 것도 못 읽어서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고 잘 몰랐는데 네, 맞아요. 탈퇴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그 네. 파장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 파장 엄청나죠. 많은 분들이 잘리고 회사를 회사를 문 닫은 회사는 본 적은 없어요 아직. 네. 저 제 주변에 근데 많이 잘리고 다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석사를 하신대요. 네. 석사가 지금 디그리가 벌써 두 개인데. 네. 그 뭐 네. 그런 거 디그리는 저기 그 학사 말한 거고요. 그 지금 이제 무엇보다 파운드가 너무 죽어버린 게 네, 파운드화. 예. 네. 파운드화가 죽으면서 지금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유로랑 1.1인가 1.2더라고요. 와, 그거밖에 차였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를 버는 상황인데 예, 예, 예, 예, 예. 거의 걸레가 됐죠. 그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입니다, 걸레. 직구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네요. 네, 아 정말, 예, 네, 그렇죠. 영국에서 직구 지금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네. 잠시 이렇게 한국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남자 이해해요. 그 마음이에요. 원화가 너무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업무 영역을 이제 좀만 더 이따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이쯤에서 우리 동맹 호지의 브리즈번 영어는 어떻습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가 있는 이제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호주가 이렇게 다섯 게 이제 큰 뭐 준주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보신 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멜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많은 격차가 벌어진 브리즈번이 3위로 이렇게 호주의 3위 도시예요. 근데 사실은 퀸즐랜드는 지역도 굉장히 광대하고 플러스 농업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렇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주는 이제 아마 멜번이고 그 다음 이제 시드니랑 멜번이 이제 막 다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는 이제 캔버라 있죠. University of Australia. 그래서 걔가 이제 캔버라에 있고 퀸즐랜드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네,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잘하는 주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니랑 멜번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시세가 5억 정도 가거든요. 하나로. 예. 근데 제가 뭐 그 동네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브리즈번이 이제 약간 다르잖아요. 한국은 아파트 되게 선호하시는데 네네네. 브리즈번은 유닛이나 그런 아파트는 별로 예, 안 좋아하고 예, 단독. 네네 예. 단독에 이제 약간 정원 있는 그런 블럭을 되게 선호하시는데 600스퀘어 정도 된다.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그게 환산하면. 그러니까 한 약간 시티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CBD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방 3개 다 하면은 일단 4, 5억 정도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브리즈번이. 그러면 그렇게 싸지 않네요? 그렇게 싸지 않는데 시드니는 두세 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비싸서 많이 더 올라오세요. 서부의 퍼스라고 새롭게. 아, 퍼스는 지금 뭐. 네, 거기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지 않았어요, 네, 퍼스가. 좋고 이제 굉장히 또 광산이 부밍하고 있는 그런 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번에 또 들어갔죠. 2, 3년쯤 전에 뭐가 들어갔더라? 포스코 있고. 그래서 일부러 퍼스에 지금 한국어까지 설치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중교통이 공짜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네요. 부자들이 세금 굉장히 많이 내서 퍼스에서는 대중교통이 공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중교통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 제스미님이 되게 궁금한가 봐요. 막 그냥 듣느라고 대중교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도 쓸모가 없던가. 자, 궁금한데 제스미님 퍼스가 뭐고 어느 지역이고 왜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제가 그 토종 한국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 호주에서 보통 주요 도시들이 다 동부 해안 쪽에 네. 이제 유서 깊은 도시들이 역사인 네. 도시들이 다 동부 쪽에 있는데 이제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호주가 오세아니아 그 대륙 전체니까. 그래서 네. 서부 쪽에 새롭게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게 이제 퍼스라고 제가 들었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인데 새롭게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새로 붐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라서 주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부자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계획도시로 잘 만들고 있다. 그래서 좀 이제 브리즈번이나 솔직히 멜번이나 골드코스트 가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흔히 호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좀 푸근하고 뭔가 살면서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이 있다라고 했는데 퍼스를 가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하고 뭐 대신에 좀 이제 빡빡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무슨 어학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호주는 교육을 그렇죠. 벌어먹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나 있어요. 아, 심지어 다위네가도 있을 거예요. 타스메니아. 타스메니아 당연히 있죠. 영연방 국가들은 다 영어로 먹고 네, 사니까. 그렇죠. 그 뭐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다 뭐. 캐나다까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비싸, 총 있어서 무서워, 영국 너무 비싸,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필리핀 이렇게 인도, 요즘 인도가 뜨고 있더라고요 또. 인도보다 인도네시아 또 많이 가요. 제 주위 엄마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그 국제학교 많이 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한국에서 두바이나 아부다비로도 어학연수를 많이 가요. 왜냐하면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시설도 좋은 데다가 거기는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연연방 출신 특히 이제 영국 출신의 그 학위를 가지신 선생님들을 고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지개방 전선이 정말 어학연수의 알짜 정보는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광혁 씨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나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적이 전혀 없던 거예요? 생각했죠. 학교 다닐 때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네. 이제 마침 그때 집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는 상태였고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갔냐면 네네. 2년 동안 빡세게 벌어서 유학을 가자. 첫 회사가 어떤 성격의 회사였던 건가요? 그 디자인 스튜디오였죠. 그러니까 월급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적지는 않았던 게 당시에는 좀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여서 그래도 딴 데보단 좀 대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다녀가지고 모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를 딱 접게 됐어요. 거꾸로. 왜냐면 그 좀 회사가 그 당시에는 되게 유명한 회사였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모 특정 학교 출신의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 회사에 있었고 아, 네, 그다음에 파벌? 네, 파벌, 파벌이 그 안에 있었고 저는 완전히 이제 다른 학교였었는데 회사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유학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유학파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한국에서 더 오래 있었던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그 외국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밥을 먹거나 밤을 새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밤을 새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유학 가지 말라고. 어차피 유학 갔다 와도 거기서 일할 거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만나 틀리나 만나 틀리나 하다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 시기를 넘기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야지라고 했던 시기에 갑자기 그 물가가 영국 쪽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다 접자. 그냥 한국에서 좀 더 해보고 진짜 가고 싶으면 조금 더 뒤에 가자 뒤에 가자 뒤에 가자 하다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파운드 싼데 지금 싸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강양님이랑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대학교 네네. 졸업하고 자스민님? 네. 이제 그 어학연수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다 갔었는데 저도 집안에서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학비랑 생활비를 다 벌어서 다녔던 입장이라 이제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제 친구들이 가는 걸 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서 뭐 그런저런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처음에 영어 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만 바짝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제 어학연수를 가겠다. 갔다 와서 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도 어학연수 너무 가고 싶다 이래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나서 보니까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너무 재밌고 그래요? 네, 그 처음 오픈한 학원에 이제 오픈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돼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영어 강사 생활을 1년 2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그 영어 제가 이제 내 조금 높은 위치로 이제 올라가서 뭐 헤드 강사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이렇게 올라가서 혹시 뭐 이름만 치면 다 검색돼서 나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학원에서 보잘것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1타 강사? 뭐 그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스타 강사는 아니었지만은 나름 저희 프랜차이즈에선 제가 뭐 전국 그 베스트 강사로 막 뽑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근데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보고 뽑게 되잖아요. 뽑게 되면서 네. 이제 그러면 대부분 경력들이 이제 영어 어학연수를 뭐 6개월에서 뭐 최장 뭐 3년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 강사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을 뽑으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저는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갔다 오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영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 컴플렉스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그 선생님들을 고용할 때 보니까 어학연수의 기간에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영어를 그렇죠. 잘하고냐 못하느냐는. 네, 절대 상관없어요. 10년 사셔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 굳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다고 해서 지금보다 영어가 더 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고용을 하거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왜 그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 대부분 없이 그냥 남들 가니까 다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맞죠. 이제 그런 목적 없이 갔다 오다 보니까 대체로 영어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고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가서 이제 영어 강사를 하고 싶으면 이제 뭐 테스트를 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네네. 이제 그런 목적사 없는 왕년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일하면서 깨닫고 이제 가진 않았었어요. 그 저도 지금은 뭐 어학연수나 그런 공부보다는 그냥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좀 더 가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네, 박사로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구글 번역이라든가 요즘 뭐 파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네, 내가 굳이 이거를 막 영어를 공부하거나 뭐 일본을 공부하거나 중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아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필담에서는 좀 더 진화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냥 거기다 얘기만 해도 어느 정도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내가 이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긴 한 거 있어요. 지금 제 노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게 조만간 없어질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 영어 강사가 있어서 그 지금 어느 정도로 일을... 발전하고 있냐면 그 파파고가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번역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 통역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텍스트 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텍스트를 써놓고 네. 그거를 각 나라로 인기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향후 가게 돼 있는 건 어떻게 가게 돼 있냐면은 그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갖고 이게 어느 나라만인지 알아요. 번역기가. 그래서 그 번역기가 거기에 맞는 뉘앙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감정을 갖다가 판단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좀 약간 낮은 데 가면은 FUCK 뭐로 하는 그 용어로 다 소통이 되잖아요. 기분 좋으면은 억 이러고 기분 나쁘면 으악 이러고 다 아시죠? 다 공감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까지 캐치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진 않는데 약간의 어떤 칩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귀를 갖다 살짝 열어주거나 아니면 신경이 연결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따다닥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저한테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네네네.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네. 거기 보면 그 피쉬 귀에 넣어가지고 걔가 네.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거. 지금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테스트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어폰 형식으로 이쪽에 그러니까 귀에다 꽂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이어폰 자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귀에다 꽂아주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는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문학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거를 갖다가 번역기가 번역을 하는데 그 감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똑같은 어떤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트윙클 트윙클 리드스타 이런 걸 갖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걔가 번역할 게 딴 게 없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가 번쩍번쩍 조그만 별 뭐 이상한데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러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직업군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역 쪽은 좀 그런 게 있죠. 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또 그 뉘앙스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침 번역가이신 박사모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목소리가 네. 좋은 강영씨가 박사노님의 책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박사노님 같은 경우는 번역가로 유명하시긴 한데요. 요번에 책이 좀 나와가지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뭐 우선 저도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하고 이제 아까 도착해서 조금 읽어봤는데 전 먼저 디자인부터 보니까 디자인은 아니, 어떤가요? 디자이너 우선, 입장에서 네. 볼게. 우선 저는 모든 책을 뭐 수학책이든 영어책이든 디자인부터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사이즈 되게 좋아해요. 아, 예, 네. 사이즈. 저게 뭐 B5 사이즈인가요? 하여튼 뭐 조그맣죠? 요새 그 출판 경향이 네. 들고 다니기 쉽고 포켓북이나 뭐 핸드폰 네. 이게 부활해가지고 참고로 그 북스타그램이 요새 이제 그 출판 마케팅에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네. 떴대요. 그러니까 페북에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북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멋지게 설정샷 찍어가지고 올리면 실제 구매율이 더 높다고 해요. 근데 뭐 유유출판사에서 그걸 노린 건 아니고 유유출판사 원래 이 판형에 그 디자이너분도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통일성을 유지해서 하시는 건데 하여튼 요새는 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출판이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이제 문고판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1차 대전 끝나고 유행했던 포맷이거든요. 어 그래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네. 전쟁 때 읽기 쉽게 그렇기도 거죠. 하고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비싸서. 그리고 그 당시에 책은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손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군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펭귄 출판에서 이제 이 문고본이라는 사이즈를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 보면요, 경제가 어려우면 문고본이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군요. 네. 대놓고 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한번 그 다른 출판사에다 제안을 했었어요. 문고본 시리즈 빨리 만들어서 쌓아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문고본 시대 올 거다. 아, 시대를 앞서가셨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문고본을 만들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양장을 해가지고 일부러 책값을 비싸게 팔아야지만, 아, 그쵸. 네, 그 유통비가 나오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그 도서 출판 하시는 분들이 정가제가 생겼잖아요.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고본까지 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선 이제 이 문고본 사이즈 마음에 드시는군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이거 무겁지도 않고요. 맞아요. 남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코트 같은 거 입으면 코트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네네네. 핸드백에도 들어갈 네, 핸드백에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아직 책을 못 보고 이제 지금 들고 계신 것만 봤는데 제목이 네. 단어의 배신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아까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출판 번역가다 보니까 제가 왜 아까 계속 그 기본하고 그 베이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제스민 선생님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잘 몰라가지고 오역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번역 시작했을 때 초보였을 때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미러라든지 워터라든지 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내가 다 아니까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될 거야 이랬다가 문장을 번역을 해보면 뜻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사전을 찾다 보면 제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뜻과 다른 뜻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영어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1대1 대응으로 배우잖아요. 뭐 그렇죠. 책상 하면 데스크, 거울 하면 미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제 머릿속에도 저도 나름 영어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단어라는 게 우리나라 말도 왜 눈 하면은 보는 눈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한 단어에 굉장히 그 다양한 맥락에서 쓸 수 있는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시험 문제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실제로 말로 해야 됐을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또 그 번역가 지망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데서 오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법 네. 구조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단어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제 제가 또 스릴러를 많이 번역하다 보니까 뭐 배신, 암살, 뭐 살인 이런 단어를 좋아해서 그래서 단어의 배신이라고 제목을 지었죠. 여기 보니까 그 이제 초반에 네네. 작가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영상 번역가로 일을 하시다가 하드보일드 문학의 대가 로렌스 블록의 무덤으로 향하다의 번역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출판 번역계에 입문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번역 테스트라는 게 있나요 지금? 아까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출판 번역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외국에서 연수를 다녀오신 수많은 분들이 내가 좀 영어는 좀 되는데 뭐 이제 적당한 직업이 없을 때 흔히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학원 강사 아니면 이제 번역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둘 다. 예. 제스미님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출판 번역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직원 공고를 그 뭐 출판사 직원은 따로 하지만 번역가는 그렇게 공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를 치는 곳도 몇 곳 없는데 그 황금가지는 이례적으로 이제 그 장르 소설을 번역하고 싶다 그러면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번역하게 될 소설의 몇 페이지를 보내줘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번역을 이제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 보내시면 저희가 이거를 출판할 수 있는 수준인지 보고 합격하면 이제 같이 이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다른 선배 번역가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테스트를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덤으로 향하다였죠. 영화로는 툼스톤으로 개봉이 됐어가지고 뮤비 네. 같은 거라는 거죠. 툼스톤 되게 유명한 서부 네. 아니요. 리암 니슨이 주인공인 네. 로렌스 블록이 주인공인 툼스톤이 두 개예요. 아. 네. 한 2년 전에 개봉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여기 번역하신 거 보니까 퍼시픽 림. 네. 세계대전 Z. 그거가 되게 네. 많이 좀 유명해졌었죠. 네. 사인도 많이 하시나요? 아, 그 이제 제가 스릴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릴러 매니아들은 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한국의 스릴러 영화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 스릴러 소설을 많이 보셔서 감독님들을 좀 많이 뵈서 좋았어요. 원래 처음에 아. 영상 번역하다가 이제 텍스트 번역으로 네. 하셨는데 그 번역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있어봐. 제스미님도 네, 그렇죠. 번역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알바하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 간단한 텍스트들을 번역을 했었는데 뭐 어떤 뭐 거예요? 외국 나가야 되는 뭐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음악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이나 뭐 예술 쪽 하는 친구들이 뭐 자기들 자료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번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뭐 뮤지션들 인터뷰 같은 것들을 아.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주거나 아니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주거나 그런 걸 했었는데 라스님이 되게 가짜는가 봐요. 그냥 아 아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 따라 봅시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냥 이제 저는 돈을 막 벌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친구들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던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떤 친구가 한 뮤지션에 대한 글을 썼어요. 기사를 네네네. 썼는데 그걸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쓴 기사를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일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뮤지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이 단어를 골랐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계적으로 쭉쭉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을 게 분명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선 제가 일단 그 뮤지션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보고 거기 나와 소개된 음반을 다 들어보고 그쵸? 뭐 그다음 해외 그 리뷰나 아니면 매거진에 실린 그 인터뷰 같은 것들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자료 조사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개의 언어로 동시에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소설을 번역한다라는 거는 또 혹은 이제 영상을 번역한다는 건 전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개의 문화에 대해서. 이쯤에서 브리즈번댁 얘기를 좀 들어보죠. 번역해보셨나요? 네. 제 생각에는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들 막 주변에서 그래 너 영어 잘해 하면서 막 이렇게 던져 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번역 같은 거. 네네 번역. 근데 그 번역하고 네. 말하는 건 다른데 하여튼 그래서. 네 많이 다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그리고 이제 제가 번역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특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한국어로 했을 때는 무언가 말이 되는데 영어로 했을 때는 이게 주어가 네. 뭐고 동사가 뭔가 네. 라는 예 네, 동감하세요? 예 네, 그런 옆에 게 있어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스민 얘기할 때는 이러다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그 제 이제 뭐 하루키의 팬은 아니지만 하루키가 네.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또 5년 정도 뭐 하고 본인도 번역을 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골자는 이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일단 알아야지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아. 거죠. 근데 왜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은 말을 들어보면은 뭔가 말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말 자체는 혼돈의 카오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맥락이 없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말로 써놓으면은 좀 괜찮, 그러니까 글로 써놨을 때 좀 뭐 이렇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괜찮 느낌적인 느낌은 괜찮은데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대체 여기서 주어는 뭐고 이것은 네. 뭐고 그것은 뭐고 동사는 무엇인가라고 잡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또 영어를 잘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어랑 영어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란스 씨가 계속 말하고 싶어하고 난리 났거든요. 말씀하세요. 자, 란스 씨의 번역론 얘기해 보시죠. 그 아까 말씀하신 맥락 없는 그런 한글을 이제 번역을 좀 맡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게 이제 보통 대학교 교수님들이 네네네. 이렇게 부탁을 해오신 경우가 좀 많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대학교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건축과 교수였습니다.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삐. 아 물론 한 분은 아니셨는데요. 네, 호도 계셨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분이 이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그냥 보통 자기가 강의하듯이 그냥 주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네. 그저 그 말하는 그 글 그대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설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무슨 안개 얘기를 하시고 되게 그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 이게 한국어로는 시적 알맞는 시적 예, 예, 예. 적합한 예. 시적이지만 영어로 했을 땐 저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크래치 노트에다 적어놓은 네, 연습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아 이 사람 영국인들이 읽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뭐 연기가 난다는 거야 뭐 고장 났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해를 다시 구하고 이걸 좀 지우겠다. 네네. 했더니.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번역할 때 되게 어려운 게 문화적인 네, 부분이랑 네, 그다음에 뉘앙스를 번역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보고 한번 되게 웃었던 게 그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프리다였나?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되게 격앙된 감정으로 소리를 양말은 프라다를 입는다 그거 아니 그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 네. 네, 여자가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멕시코였나요? 멕시코이니까 이제 물론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라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배경이 이제 그 뿌리 자체가 그런 멕시코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모든 배경이 그 셀마 헤이역 예, 셀마 헤이역이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의 그 디에고의 그 바람에 굉장히 분노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날 보라고 나도 살아있는 여자라고 이제 막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날 보라고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라라고 얘기를 한다 소리를 미라라고 지른 다음에 나도 뭐 살아있는 여자라고 이제 막 화를 내는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 번역하신 분이 내가 미라 같은 번역을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 저 그거는 정말 저 죄송한데 너무 이해가 가는 게 특히 일본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중간에 많이 섞어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사실 일본 번역하시는 분이 영어도 잘하기 또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조금 짜증이 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히에르라르키식 뭐뭐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이어아키거든요. 예, 예, 예. 계층 그런 걸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예. 위계 구조라는 그런 뜻의 예. 하이어아키를 히에르라르키라고 분명히 일본어로 써 있었겠죠. 카타카나로.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한국말로 히에르라르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는 보면서 아 이것은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인데 너무 읽고 싶으면은 개인 번역. 그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분들한테 원서를 보내가지고 김혜수 씨가 네. 아, 김혜수 씨가 그 미번역본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있는 게 취미라고 하셔서 그렇죠. 취미는 아니고 예전에 좀 돈이 있을 때 네. 오~ 그걸 몇 번을 해봤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두 권 정도 좀 너무 읽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철학서였어요. 고스트 인 더 스트레이라고 하는 그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 아니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아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원래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네. 아서 캐슬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하는 그 철학서를 썼는데 이거를 그 원작자인 시로 마사무네가 읽고 거기서 굉장히 거예요.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 공각기동대를 보고 나서 거기에 관심이 가서 이것까지 간 거예요. 덕후의 기본 정신이죠. 네. 진짜. 근데 그걸 원서를 직접 읽으셨으면 네. 또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않았을까요? 도움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영어를 그 아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누군가 번역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온 거가 완전히 외계어로 온 거예요. 밀크. 네. 그러니까 이 알아 뭔지 알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부분을 좀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이걸 써야 그 번역을 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단어대로 그대로 해버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내가 해가지고 한 거보다 더 못한 게 왔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포레스트 킹 오브 아다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고전이 있으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은 그 아다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찾자라고 하면서 왜냐면 제가 그 책을 언젠가 본 것 같은데 네네. 그 단어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브랜드 만들면서. 근데 이거를 뭔가 당위성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걸 찾았는데 보니까 절판된 책인 거예요. 아... 근데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해외에 네, 있죠. 예, 옛날 책들을 계속해서 아카이빙하는 데를 갔더니 원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원서를 읽어보니까 단어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단어들이. 그래가지고 네. 와 이거를 누군가 제대로 번역을 하면 아 이건 출판을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번역가분한테 맡겼는데 온 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사무적인 번역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아... 그 아름다운 단어들과 문장들과 내용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김혜수 씨는 이제 저 같은 번역은 시키지 않겠죠. 네. 네. 아예 제대로 뭔가 번역을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많은 돈을 주시고서 번역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 번역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그 영어를 뭐 해석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제2의 창작이라는 그 제2의 창작인 네, 정도로 맞아요. 기반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 불가능하겠다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박선우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던 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지금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은 지금 이거 딱 듣고 있는데 산호님은 팔짱을 딱 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정말로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딱 느꼈던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출판계에 있었을 때 브라질 거래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울로 코엘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금술사 뭐 이런 책을 내면서 확 네. 이렇게 뜨고 있었는데 파울로 코엘로가 진짜 유명하다 한국에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브라질의 식자층은 파울로 코엘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파울로 코엘로 실제 읽어 그분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먹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유행가도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약간 일반적인 대중적인 네네네 뭐.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 막 약간 문법이 틀렸다던가 뭐 스펠링이 틀렸다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 출판사의 분의 생각은 번역가가 잘 번역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가는 그걸 번역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스펠링이 틀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번역 된 곳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게 그 얼마 전에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한창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 같은 경우도 영국 쪽이었나요? 그때 그 데보라 맞죠? 스미스가 번역했죠. 그분이 번역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상이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꽤 되거든요. 뭐 기자, 언론인, 그 각 회사 CEO부터 해가지고 뭐 전국의 덕후들도 예, 덕후들도 다 듣고 계세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야, 번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 길잡이나 아니면은 뭐 일종의 이런 그 번역가 지망생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좀 주시면 좋겠고, 뭐, 좀 간략하게. 그 다음에, 번역된 책을 볼 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나, 요런 건 좀 재밌을 것 같은 포인트가 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혹시 있다 치면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면. 한 2년 전까지 계속 출판 번역 그 지망생들을 이제 강좌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아까 영상 번역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영상 번역하고 출판 번역은 살짝 다른 게, 영상 번역은 아무래도 그 영상을 보는 주요 관객층이 젊다 보니까 좀 젊은 그 번역가들을 아무래도 선호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막 자체가 재밌고 통통 튀고 감각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은퇴 연령도 좀 짧은 편이고 세대 교체가 그래도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출판 번역은 이제 그 반대로 좀 이렇게 연륜도 쌓이고 또 그 안목지라고 하는데 아까 그 제스민 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번역하려고 하는 그 이제 외국어와 이 한국어 이 두 쪽 그 나라를 다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어느 한 시간에 그냥 딱 쌓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양쪽 문화를 이제 다 통역하고 번역할 수 있으려면 이제 두 쪽 문화에 정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안목지가 많이 쌓이려면 이제 어쨌든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받을 때 연령에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더 성숙하고 이제 직도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 연령도 지금 저희 번역 업계에서 가장 고령이신 분이 일본어 번역가 선생님인데 김욱 선생님이라고 올해 87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롤모델 삼아 아마 연예계 황의 황의 그분이 있듯이 예 송혜 선생님이 있듯이 뭐 번역계는 그분이 있다 생각했지만 이제 올해 그 인공지능 번역이 나오면서 네, 그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한동안 좀 되게 불안하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번역이 그러니까 어려운 분야 있잖아요. 문학이라던가 철학 이 정도만 남고 그 그동안 왔던 실용서라던가 자기계발서라던가 아까 네. 말씀하신 뭐 이렇게 그 네. 엔지니어 그쪽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짧으면 5년?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거의 이제 그 인공지능 번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또 저마저도 저는 이제 90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되면, 체력과 능력이 되면. 근데 저로서도 솔직히 제가 언제까지 이 번역을 할 수 있을지 좀 네.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제 기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제가 더 이제 뭐랄까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건데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상상력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아까 그 광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을 이제 철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려면 제가 철학적으로 깊은 인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적 교양을 정말 지니고 있지 않으면 저도 언젠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문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작가의 작품을 맡다 보면 문체가 정말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정말 쏙쏙 박히게 정말 너무 잘할 수 있고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막 힘든 그런 문체도 있거든요. 좀 재밌고 쏙쏙 들어오는 문체를 쓰는 작가는 누군가요? 저희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 그 제가 아까 그 테스트 통과했던 그 로렌스 블록이라는 그 작가가 되게 그 스릴러계에서는 정말 그 엄청난 그 분이시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분이 쓴 소설도 뭐 레이몬드 챈들러 뭐 이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대전 그 지 월드워 그 이제 브래드 피트가 만들어서 이제 그 엄청 대박을 쳤는데 그 소설도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근데 네. 그것도 작가가 엄청나게 몇 년에 걸쳐서 그 조사를 해서 쓴 소설이라서 정말 재밌고 글도 잘 쓰고 그런 소설도 있고요. 또 왜 저는 또 노라 에프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감독. 네네. 그분도 글을 되게 잘 쓰세요. 그래서 그분이 쓰셨던 그 에세이집도 번역했었는데 저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밝고 재밌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네, 악을 같은. 정말 철저하게 해부하는 그런 좀 소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번역가를 앞으로 이제 좀 내가 영어를 잘하거나 뭐 일어를 잘하거나 이제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잘하는데 번역하고 싶다면 왜냐하면 이제 진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기계가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벌 번역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초벌 번역을 떠나서 처음에는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를 시작했다가 이제 뭐 문학이나 이렇게 단계로 그게 그 책마다 예. 단계가 있나 봐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자기계발서나 그런 건 좀 쉽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초반에 진입할 때부터 자기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올 생각을 하시고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니까 굳이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전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네. 다 그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요? 엔지니어 건축도 당연히 인문학적 네, 공부를 그렇죠. 하셔야 되잖아요. 인문학을 알면 알수록 더 넓게 꼭 굳이 깊게 알 필요 없이 좀 넓게 최대한 많은 걸 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또 뭐 지금 유행하는 통섭이나 그런 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배우는 거고 예 어떻게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이런 누군가가 로봇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문학가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로봇이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셨다. 그러나 훌륭한 분이셨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은 예, 실제로 내가 얼마 그러니까 이 구글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번역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뉘앙스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도의 뉘앙스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갔을 때 외국 사람 그러니까 호주 사람이 저한테 뭐 뭐뭐 좀 시간 있을 때 뭐뭐 좀 가져다 줄래라고 했어요. 그럼 전 정말 시간 있을 때 갖다 달라는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외국에서한테 그렇게 뭘 시키고 이렇게 다이렉트 시키고 이런 거를 조금 항상 피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부드럽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좁게 말하면 그런데 아니면 그 넓게 말하면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런 뉘앙스를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를 한다 뭐 그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옛날부터 완벽한 번역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솔직히 뭐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조금. 예,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나저나 혜리 씨는 계속 녹음하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주인가요? 15일 날 호주 브리즈번 돌아가시죠? 그렇죠. 예, 한국에 오시면 또 방송 나와주시고. 네, 2년 후에 뵙겠습니다. 일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시면. 아니 무리입니다. 지식해방 전선은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다. 혼자 말하기 좀 애매하다 하는 주제는 얼마든지 저희 쪽에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페이스북에도 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7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다단계 회사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가입비 받지 않고요. 물건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 방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고 저희 멤버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후원을 받는 거는 뭐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건 아니고 그 스튜디오 대업이라든가 또는 그쵸? 저희 이제 방송을 하면서 간단한 간식을 먹는다든가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작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또 운영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으니까 방송 듣고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는 김에 후원까지 그냥 한 천 원 정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네. 예, 지금 이제 잠깐 얘기드리면은 저기 그 이게 방송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의 그 웹툰이죠. 예, 거기에 그 파괴왕 예, 주호민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장인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주에 출연하셔가지고 같이 화끈하게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네, 그 장인님하고는 사실은 재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장인님이 뜬 거가 작년에 갑자기 확 떴어요. 작년 10월에 소설인데 따지면은 웹 예, 빙탕으로죠. 네, 빙탕으로라고 하는 그 웹 소설을 쓰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 팬덤도 형성이 되고 팬들도 계시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그 활동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파괴지왕으로 알려지신 그 신과 함께의 만화가이신 그 주호민 작가님이 같이 그 원작과 만화를 같이 합쳐서 연재를 하고 그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방송이 저희가 나갈 때쯤 아마 연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연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5월 초에 녹음을 하고 아마 5월 중순 정도에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식해방 전선에 무사하기 위해서 조민 작가님은 절대 초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듣지도 말아야 돼. 큰일 나. 아, 그나저나 오늘은 저기 호주에서 날라오신 혜리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국에서 날라오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란스님 두 업저버분 그리고 저 난이부 업저버 명영석 저는 제외하고 이 두 분 때문에 방송이 되게 풍족해진 것 같아요. 예, 좋은 경험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